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부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8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을 용도하여 오신 전 행정은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과 이론, 탁월한 용도로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건설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용도 밑에 우리 당이 고로운 영광스러운 역사와 그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시대 혁명적 당 건설의 백과전서적인 교본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협의 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제보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의 당 건설 업적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기승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당 제7차 대회가 내세운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새로운 리종표 따라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부돌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됐습니다.